없이 내리는 빗물에 젖었을 뿐이야. 싫다고 갔는데 밉다고 갔는데 울기는 내가 왜 울어. 잊어야지 잊어야지 어차피 떠난 사람. 생각이 나던가요? 그립기도 하던가요? 아니야, 아니야, 소리 없이 내리는 빗물에 젖었을 뿐이야. 싫다고 갔는데 밉다고 갔는데 울기는 내가 왜 울어. 잊어야지 잊어야지 어차피 떠난 사람.